뿌리드네스 트로비의 공산당이 3월 30일 역사적인 평양 선언 사회주의 비협을 옹호하고 존진시키자에 서명했습니다.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뿌리드네스 트로비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올레그 호르지안이 당을 대표해서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.